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항영 위원과 한국경제TV에 출연 중인 트리플플러스의 이승원 대표를 초청해서 투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가지수 2100포인트, 코스닥 700포인트 시대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가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항영 위원과 이승원 대표는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제2의 아모레 퍼시픽이나 제2의 셀트리온이 많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개미 투자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내 3층 회의실입니다. 주소는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17번지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 여의도역에서 내리신 후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의도 지리에 익숙한 분이시라면 홍우빌딩 혹은 미원빌딩 뒤쪽에 있는 빌딩으로 과거 IM 투자증권 본사 빌딩입니다. 문의 전화는 02-6098-6320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그 회사에 있잖아. 그래서 오늘 뭐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네, 여기도 당연히 우리가 할 거야. Yeah.